놓친 내 괴로운 마음을 앞에 서선 괴도 못 찾는 내 꾀꼬리 같은 혼자 날아다녀 어둠 속도 외로운 밤을 혼자 날아다녀 어둠 속도 괴로운 마음을 왜 몰라주는 건데 아무리 작은 나란 존재 하듯이 밟지 말고 나와 같이 깨무고 던진 너의 그 말도 봐 행동들이 나를 무너뜨려 한 구석으로 몰아 넌 아니라고 말하지만 비웃음 뒤에 숨어 나를 찾지 마 내 깊이 가득 차버린 꼬마 세상 나를 구해줘 I wanna reset I wanna reset I wanna reset 어둠에 갇힌 외로운 눈빛 내 손을 잡아줄 사람 없나 I wanna reset I wanna reset I wanna reset 그래서 저 지나가는 바람 옆집 사람 발이 옆에서 소리 질러 봐도 고요한 마음 멀리 힘이게 짓는 그들의 뒷모습 단 한 명만이라도 좋아 되돌아 제발 내 손 잡아줘 단 한 번뿐이라도 좋아 제발 내 손을 잡아줘 hey, 누구든 잠깐 멈춰줘 내 맘에 깊이 가득 차버린 공허한 세상 나를 구해줘 I wanna reset I wanna reset We got